김일성 동지 회고 마자르 위원회가 최근 부다피스트에서 결성됐습니다.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3돌세 즈음에서 그의 불멸의 업적을 출판 보도물들을 통해 널리 소개 선전하며 회고 모임, 강연회, 영화 감상회 등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 한편 김일성 추석 회고 베네수엘라 위원회가 최근에 결성됐습니다.